안녕하세요, 멜로디 여러분. 제가 이번에 준비한 곡은 G-Dragon 선배님의 Missing You라는 노래입니다. 자우림 선배님이 피처링을 하셨죠. 네, 정말 좋은 곡이니까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무 생각 없이 평소와 같이 보통 사람들과 만나 웃고 떠들지. 밤이 되면 TV가 내 유일한 친구고, 아침 해가 떠오르면 그제서야 잠이 들죠. 너무 초라했나, 널 많이 좋아했나. 관리가 떠난 후 파란 하늘 내 눈에 노랗게만 보여. 그댄 어딨어? 아파해요 나 여기서. 아니 혹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랑하니 보고 싶어 My baby. 예전 같지 않은 일상, 해방과는 하나가 돼. 일단 잊자며 하는 일장도 미련 섞인 폭탄주 너무 맛없다. 내 몸처럼 맘도 메말라서 반쪽이 된 우리 사진도 Just I wanna forget 'em. 버려 안 버려 버려 어떻게든 Right 다 놨어. 흉터는 남았지만 다 났어. 가끔 낯선 이 풍경이 나쁘지만은 않아. I'm so so right. Useless 심각해져 필요는 없지. 무감각해진 이런 법칙 속에 잠시뿐입니다. 바보지 말 네가 옆에 있는 것만 같아. 우리 함께 했던 많은 시간들 되돌릴 순 없나. 내 맘은 이리 울적한데 말해 사람이 없다. 나도 가끔 활짝 웃고 싶은데 곁엔 아무도 없다. Nobody. Maybe I'm missing you and on and on and on. Good.